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주체로 27일 서울시청에서 사드 배치 반대, 일본 재침략 저지,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주제의 그림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